잘 깔리듯 익숙한 이 느낌 이대로 멈춘 듯 기다린 이 감정 날 아찔하게 만들어 눈이 마주치면 날 얼어붙게 만들어 네 미소를 보며 높이 높이 하야 구름 위에 오른 듯한 나 기분 좋은 떨림 너무 새로워 아픈 가슴은 찾을 수 없어 너로 인해 전부 out of control yeah. 이대로 내게 멈춰줘 멈춘 듯 기다린 이 감정 날